내 가슴에 있는 그 사랑 우연히 인연도 숙명이 되어 가슴에 숨었네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랑한 채로 한마디 두 정도 없이 난 몰래 아무도 몰래 사랑했기에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내 가슴에 비밀의 내 가슴에 비밀의 이